러시아 신문 꼼소몰스카야 브라우다가 최근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현용활동 사진문헌을 모시고 대대로 걸출한 수령을 모시고 있으며 영도자의 둘이의 전체 군대와 인연이 철통같이 뭉친 우리 공화국이 그 어떤 대족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불패의 정치군 사강국으로 영떨치고 있는 데 대해 찬양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.